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 그 안에 있어요. 음악으로 느껴요. 우리들의 드라마 음악으로 보아요. 영화를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예, 저는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박인자이고요. 지금 2시가 살짝 넘었네요. 예, 기계가 잠깐 말을 안 드려고 했는데 다시 손을 좀 보아서 금방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예, 첫 번째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10일이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11월 3일인데 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이 10일이고요. 어제는 예, 9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1월 9일이요. 예, 소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마 불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 교육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소방의 날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예, 안전 교육 같은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11월 9일이 아마 소방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화재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불 따뜻한 거 찾아서 예, 불 가까이 하시는데 예, 그럴수록 우리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음악으로 제가 바로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 제가 음악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 부활의 사랑할수록이라는 예,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랑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 그럴수록 이렇게 가슴에 불을 댕기는 일이 많이 생기죠. 예, 부활의 사랑할수록 음악을 들으면서 첫 번째 음악 들어갑니다. 저 예, 부활의 사랑할수록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이 음악 들으면서 부활을 참 많이 예, 쳐다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불이 심하게 나면 안 되죠. 모두 다 타버리니까. 예, 어제는 소방의 날이었고요. 내일은 11월 11일인데 11일은 농업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일전에 지난주에도 쌀 소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쌀 하루에 세 끼 밥 지어 먹고요. 밥 하루에 세 끼 지어 먹으면서 예, 밥심을 기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뭐 수입하는 쌀도 있긴 하지만 예,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쌀을 열심히 예, 구입해서 저희 쌀 열심히 소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방의 날이 있고 또 11일 내일은 농업일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 농업인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농민들이 많이 힘이 없으시잖아요. 힘을 많이 못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이렇게 살리고 좀 긍지를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 기념일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정 기념일 뭐 이런 거 만들기 이전에 저희들이 좀 그 농업인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선 밥을 열심히 먹는 거 말고 그런 건 어떨까요? 한 가족 내에 이렇게 1인을 농업인을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농업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부러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농업 교육열이 좀 생겨서 농업 부분에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IT 산업이나 뭐 이런 쪽보다 훨씬 더 각광받지 않을까요? 외국에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좀 저희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금 유별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농업인의 날 말고 또 장애인의 날이라고도 예,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빼빼로 이날 장애인의 날이 또 함께 있네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도 함께 또 뭐 힘차게 같이 뭐 이렇게 살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이 11월 11일을 장애인 지체 장애인의 날이라고 지정한 이유가요. 그 11월 10일이잖아요. 1111. 이 11이 나란히 서 있는 걸 이렇게 직립의 뜻으로 11월 10일이라고 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예. 그 장애인처럼 똑같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립해서 이렇게 독립을 한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서 내 할 일을 내가 한다라는 의존하지 않고 뭐 이런 직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예, 지체 장애인의 날이 지정이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삼 들으면 아 맞아 이런 날이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아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조금 교육적이면 어떻습니까? 딱딱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예, 짚고 넘어가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야기는 날씨처럼 좀 무거웠지만 그 노래는 어떤 노래가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예, 이러저러하게 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멜랑콜리하고 좀 이런 날은 뭔가 이렇게 파전에 이렇게 막걸리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걸리를 먹기엔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이 시간부터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를 틀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한동안 못 들었던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예,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지는 못하지만 예, 그 마음으로 취중 진담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와 같은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말도 왜나 반대로 말해놓고 그래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천스럽죠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하는 거니 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천스럽고 예, 전람회의 취중진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저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술 먹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진담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혹은 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약간 술 기운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술이 들어가시면 또 술이 들어가면 또 이제 많은 말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에게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내신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취중 진담이 있기 때문에 예, 술이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여기 내용처럼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특히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아,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사 내용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꼭 준비는 하는데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는 하면서도 그게 내용처럼 가사 내용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말을 준비했다가 꼭 반대로 말해놓고 또 자기가 해놓은 말이 또 어설퍼서 이렇게 촌스럽다고 또 생각하고 또 나는 또 그런 말을 또 아무에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또 내용이 정말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가사를 쓴 것처럼 이렇게 절절히 아 맞아 그럴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라는 예, 그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까 예, 정말 너무 가사를 잘 썼어요. 딱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고스란히 꺼내놓을 순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상대방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속 시원하고요. 본인도 이렇게 화병이 생기잖아요. 말을 안 하면 화를 참으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안 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웬만한 표현은 좀 하는 것이 예,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1일은 이제 농업인의 날도 있고 지체 장애인의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11월 12일 예, 그 대한민국이 한바탕 이렇게 떠들썩하게 정말 이렇게 쥐었다 놓는 말 그대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 집안에 그 고등학생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다 함께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가슴이 옥죄었다가 풀리는 그런 날일 텐데요. 아무튼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고요. 학생분들도 조금 더 예, 하루 이틀 조금 더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 남은 힘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하루 이틀 더 참으셔서 예, 같이 행복한 그 다음 날이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을 꺼내기도 참 어렵네요. 뭐 제가 이렇게 자녀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고3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치르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어쨌든 예 제가 이 어쨌든이란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 방송을 하면서 이 말을 제가 쓰는 걸 예 감지해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씩 버릇이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어도 아닌 이 말을요. 집어넣더라고요. 안 집어넣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하는 습관이요. 예,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그 학생들과 같이 하는 가족들 그 분들에게 예,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신해철이 부르는 그대에게 예, 이 노래도 대학가요제에서 나온 노래였는데요. 예, 열심히 분발하시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댄 사랑해. 예, 이 노래는요,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처음에 대학 가요제에 나왔을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움직이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도 생각나고요. 그 이대팔 가르마에 그렇게 넓디 넓었던 그 이마도 기억이 납니다. 예, 항상 어떤 이렇게 사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항상 이렇게 몰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참 이렇게 특이하고 개성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기억되고 노래도 모두 다 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성 있는 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래는 예, 처음에 나왔을 때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운동 경기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응원가로 부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름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응원을 열심히 할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왠지 이렇게 가슴이 부근부근 이렇게 뭉치는 것 같고요. 좀 더 힘이 솟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어리더라고 하나요?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 응원가들 있죠. 그 남자 여자 이렇게 혼성으로 되어서 이렇게 응원 부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션을 취해 동작을 취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커다랗게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렇게 뛰어오르는 점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행사에서 이 노래에 맞춰서 그 치어 경연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노래만 들었을 때는 그 효과를 잘 몰랐었는데 노래와 그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 응원 부대들이 옷을 차려 입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그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그 온몸에 이렇게 긴장된 느낌이 이렇게 눈빛과 이렇게 팔다리에 전해지면서 이렇게 근육이 위아래 이렇게 쭉쭉 뻗치는 이런 힘들이 아, 저게 바로 응원을 하는 힘이구나. 저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야구를 응원하고 축구를 응원하고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배의 효과 이상을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노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주는 어떤 이렇게 원동력,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것도 같이 있을 때 이게 두 배의 효과를 주면서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런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당기면서 같이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으면서 모두를 이렇게 하나의 느낌으로 묶어줄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저도 힘이 지금 나는데 수능을 앞둔 수학능력 고사를 앞둔 학생들도 힘을 내시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처럼 그대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12일은 그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15일은 그 저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귀에 익숙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이 1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동화가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동화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뭐라 그러죠? 외국에서는 그 칠면조라고 하는 거를 그 닭 비슷하게 생긴 건데 닭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렇게 빨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빨간색과 짙은 회색의 이렇게 벼슬 같은 것이 달린 그 있어요. 닭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예. 그래서 저희 시중에는 칠면조를 이렇게 겉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뭐라 이렇게 동물들을 놓은 동물원, 동물원에서도 칠면조를 볼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학교에서도 그런 이렇게 동물들을 토끼나 닭 아니면 이렇게 칠면조를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사육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놓은 곳을 보면 칠면조가 있는데 칠면조가 그닥 보기에 외면으로 보기에 그렇게 외모가 예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고기 자체가 크니까 닭보다 크니까 그런 어떤 명절? 저희 나라에서도 명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듯이 외국에도 그 날이 명절인 겁니다. 추수감사절 이런 날이.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는 이제 그런 날. 그 닭보다 커다란 그 칠면조라는 예, 그 조류를 잡아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통닭구이 해 먹듯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동화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는 그 칠면조라는 것이 등장을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추석이라는 것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이미지로 가져오면 추석 때 그 해에 농사 지은 여러 가지 이제 햅쌀과 또 햅국식 그리고 또 이제 햇과일들 상에 올려놓고 저희가 이렇게 차례를 지내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께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그 한 해의 추석 명절을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도 추석 감사절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느끼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이런 날은 이렇게 저희하고 똑같이 가을에 이렇게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리면서 이제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저희에게 중요하진 않은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절기가 꼭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미 추석이 지났으니까 근데 저희는 따로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얘기가 따로 없어서 제가 좀 명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절기가 있답니다. 그래서요 제가 노래를 이번에는 새가 들어간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 칠면조가 들어간 노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칠면조가 들어간 노래 대신 뻐꾸기가 들어간 노래가 있습니다. 김건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칠면조 대신 저희는 한번 통닭으로 한번 예, 이 만추 이 가득 찬 가을을 한번 보내시면서 아, 이 가을까지 참 무사히 가는구나. 참 올해도 감사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저녁에 예, 통닭 한 마리 가족과 함께 즐기신 건 어떠시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통닭 한 마리를 이 밤에 권합니다. 내가 눌렀고요. 뻐꾸기 등지로 날아간 새 김감무 시끄러 나가 나가 내 머리 이렇게 됐어. 나가. 나가. 옆에서 계속 소리내고 얘기까지 해서 도저히 너랑 같이 못하겠어. 이제 겨우 30분 지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나가. 빨리. 지금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노래가 연속 나갔습니다. 하나는 좀 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래는 연이어서 예, 이야기 없이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노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중간에 많이 좀 하는 바람에 노래가 지금 한 다섯 곡 나갔나요? 예, 다섯 곡 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래를 들려주고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노래 숫자가 들려드리는 숫자가 많지 않죠? 예, 되도록이면 예, 말은 적게 노래는 많이 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는 그 11월 3일이라고 하는 날 제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제가 그 3일날 하는 그날 그날이 만화의 날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화 주제곡 중에 제가 여러분께 음악을 들려드려야지라고 이렇게 딱 잡아놓은 곡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망가져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걸 또 다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께 만화 주제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늘은 대신 제가 다른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더걸스가 있었다면 네 원더스라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예, 원더스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Dancing You Do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Dancing You Do라는 그 영화의 삽입곡으로 나와서 영화와 함께 그 영화 음악이 예, 한참 동안 유행을 했었던 인기를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화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영화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 만화의 날은 우리나라 한국 만화는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질 좋고 또 유익한 만화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학생분들도 이렇게 만화책을 많이 교육적인 만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잘 하셔서 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11월 3일이 만화의 날이었음이 예, 저는 참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만화의 날이 참 있네요. 그래서 즐거운 날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Death You Do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들을만 하고요. 즐겁습니다. 한번 들려보시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우셨습니까? 예, 전 이 음악,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아, 노래 참 즐겁다. 이렇게 비틀즈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좋았고요. 지금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가사 이외에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예, 어깨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들려드리겠고요. 부담스럽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 머리도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딱히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데 주변에 감기가 드신 분들이 많고 몸살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아파지는 것 같아요. 좀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왠지 기침도 마른 기침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왠지 하늘도 이렇게 꾸물꾸물 깨물어져 있으니까 왠지 저까지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아 참 날씨가 흐리네 뭐 이런 생각만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렇게 계속 몸이 무겁네요. 계속 이러,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버스를 타고라도 아니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저 멀리 나무에 단풍잎이 몇 개 붙어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은 아직 가을이 다 가지 않아서요. 가을 단풍이 남아있는 곳도 많고요. 산이 아직은 예쁩니다. 성남이 참 가을이 더디 가요. 그래서 다른 곳은 이미 단풍도 많이 져 있고요. 은행잎도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날씨 탓인가요? 잎들이 남아있는 곳도 많고요. 남한산성도 아직은 그 지푸른색이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색이 이쁜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타리 쪽에 올라가면 예,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올라가시는 길에 보면 또 그 사방에 내려앉은 그 색깔들이 초록색이며 갈색이며 떨어진 그 지푸른 짙은 갈색들도 같이 색깔이 어우러지니까 어우러진 대로 멋이 있는 색이 나고요. 또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중동 지금 이렇게 한참 개발하는 곳 그곳 옆으로 이렇게 또 숲이 있잖아요. 그 곳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그 나무색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하대원 길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뒤로 산이 조금 언뜻언뜻 보이는데 그 길도 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색깔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희망대 공원을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또 이제 그것도 개발한다고 이렇게 쳐 있잖아요. 높은 건물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희망대 공원 쪽으로 나 있는 언덕에 나무들이 또 그 지푸른색으로 있으니까 또 물든 나무색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 그래 성남에도 이 구시가지 안에도 저런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늦가을까지 남아있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푸근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여기저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획적으로라도 어느 한 곳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분당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곳에도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가면 그런 곳이 기획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경 산림 쪽으로 좀 저희들이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꼭 한두 개라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차 타고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만 있는 것이 정말 속상하고요. 우리 발길 닿는 곳에 그런 곳이 좀 많이 널려져서 이렇게 그냥 길만 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다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또 노래 몇 곡을 선택해서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를 글쎄요.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아, 이 아직 가을이 덜 간 이런 계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은 마이걸이라는 템테이션의 노래예요. 그래서 마이걸 노래가 귀엽고 선율이 반복적이어서 즐겁습니다. 한번 팝송 마이걸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sharp days when the heat of a rolling wind can't be turned away. And enchanted, 그러면 이거 마우스로 꾸준히. 예, 지금 3시입니다. 예, 2시 방송은 예, 지금 1부 끝나고요. 2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박인자였고요. 예, 도와주신 분은 장미라 국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제가 들려드리지 못한 곡은 다음 주에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들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 나오네. 나왔다. The heat of a rolling wind can't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t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